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꼬뜨디바루 독립 56돌세 즈음에서 7일 이 나라 대통령 알라산 우아따라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과 꼬뜨디바루 공화국 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가일층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.